깊이 넣어두면 나를 감싸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해 그 끝이 난 어딘지도 모른 채 그저 두려운 걸 모든 게 주저앉고 싶었어 이 길 끝에 빛처럼 너는 내게 다가왔어 눈먼 내 파도 같은 삶에 두 손 꼭 잡아주던 너 지쳐가는